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갔죠. 어제의 추억인 내일을 그저 잊혀지기를. 시간 널었던 땅도 녹아내리고 계절의 반복 그 속에 미련인지 알 수 없는 지금 기분은 시간을 되돌려줘 지금 난 그대로 돌아와 있어 때마쳐 떠나던 여행처럼 썩 나쁘지 않은 기분 하지만 또 뭉클해지는 가슴이 말하는 메시지는 I wanna give you my mind 그 아름다운 날들 지나가죠 오늘의 기억에 내일은 그저 웃을 수 있게 서로에게 어떻게 기억될까? 사랑해. 눈물이 나요.